the left. Now shake it to the right. 달리지 때까지 널 멈추지는 마. Shake your body all my dancing all night. 내게 눈이 먼 난 널 보낼 수 없어.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. 달려볼까 오늘 저 끝까지. Come on shake it 너의 본능을 깨워. 지금 우린 이대로 행복해.